종이 아닌 최고령도자 김정은동 측께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치 동지. 나는 당신의 생일 88세에 처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올바른 영도 밑에 형제적 라오스 인민이 나라의 번영과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하고 가꾸어 주신 우리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6, 2017년 8월 15일, 평양.